가요. 하나님, 이 저녁에 저의 마음을 다시 모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사역자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부딪히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치는 것이 있다면 깨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새롭게 그것을 채우도록 노력하는 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힘이 지쳐 쓰러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 주셔서 새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주의 자산이고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착한 마음을 먹고 성경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을 좀 같이 보죠. 자,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전체는 우리 2장 전체를 한번 좀 우리 교독을 하고 그리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풀수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저 성경을 천천히 읽는 걸 좋아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속독입니다. 속독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 중에 속독의 전문가가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저희 장모님은 아주 겨우겨우 달려갖고 성경 속독 세미나를 보냈는데 일주일에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내내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대요. 그냥 샬라샬라샬라 하는데 얼마나 빨리들 읽는지. 저는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배후에 있는 뜻들을 좀 생각하는 읽는 걸 좋아합니다. 한번 우리 그 뜻교독을 해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주인 앞에서 그에게 주관하라. 중성된 사람들에게 바라라. 저희가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혀 있는 자가 아니오니 이는 군사로 고집한 자를 경계하지 아니하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를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것과 주님으로 보답하는 것이 맞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만약 부모와 같이 말하는 주시고 죽은 자 말하면서 다시 하여서 예수를 예수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 것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삼으면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믿부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성경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게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하나에는 저희가 의뢰되었다. 부활이 미차다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종류를 위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공유를 조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합치지 않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연을 하며 가르치기를 사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제 개인적으로는 신약에서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쓴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령이 그에게 깨우쳐준지 어쩐지 몰라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마지막 마치게 됐을 때 무엇으로서 자기의 사역을 마치기로 결정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3층 천의 비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거기가 뭐가 있다. 혹은 그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계시를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 여기는 종말의 때가 언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 뜻밖에도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기에는 종말의 문제라든지 부활의 문제라든지 삼층천의 비밀이라든지 바울은 이거 우습게 알아요. 게려 바울의 사역 서신의 초기에 제일 먼저 쓴 게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우리가 믿는데 이런 데서는 교리적인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같은 데 가도 교리를 강조해요. 의롭다 하시면 얻어낸다. 근데 바울의 서신의 후기 서신으로 들어갈수록 그런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겸손을 나타내면서 내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뭐를 쓰냐? 자기가 영적인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너는 사역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라를 얘기하는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쭉 보면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노인이 돼서 은퇴할 때가 된 경험이 많은 목사님이 이제 신빙이 목사로서 목회의 길을 시작하는 어린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후배를 향해서 너 사역자의 삶은 이런 거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것을 권면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딱 목양해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더 자세히 디모데후서를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사실은 권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자서전과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된 내용은 뭐냐? 이제 사역의 길에 발을 디디고 그 사역자의 평생의 삶을 떠나는 디모데에게 또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권하는 겁니다. 어쩌면 간사 수련회의 가장 좋은 텍스트가 디모데후서인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내 디모데후서를 다 강의하다 보면은 사실 다른 주제를 못 다루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해서 오늘과 마지막 날에만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2장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 후배 사역자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의 주제 구절을 잡고 찾으려면 저는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 어와나 프로그램이라는 거 많이 아시죠? 이 어와나라는 말이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말로 approved workers who are not shamed 첫 글자를 따라서 모은 게 어와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오하나 프로그램 건 애들 하는 거니까 오하나 멤버가 아니지만 때로 우리 가슴에 이 오하나라는 말을 좀 새겨야 될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인정된 일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하는 얘기가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되어진 일꾼으로 서라라는 말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에서. 그럼 부끄럽지 않은 인정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를 이 디모데후서에서 본다면 무궁무진하게 발견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요약해보죠. 특별히 이 장의 앞부분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의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를 얘기해 줍니다. 바울은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예화로 들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뭐냐? 3절,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첫 번째 얘기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시대에 가장 흔하게 눈에 보이던 게 뭐냐? 군사입니다. 어디 가나 로마 군사들이 가득 있었어요. 이 로마 사회에서 가장 질서정연했던 조직이 군대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너에게 바울이 디모데에 권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군인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군인의 생명이 뭐겠습니까? 군인의 라이프스타일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한번 퀴즈를 내보죠.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많으니까. 훈련. 예? 훈련. 훈련. 예. 충성. 또 뭐 틀린 답을 많이 하셔야지 제가 장사하고 싶습니다. 대기. 대기. 이거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아는 얘기 같은데. 네. 절제. 절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제 스스로 이렇게 쭉 보면서 군인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아까 얘기한 충성인 것 같아요. 충성. 다른 말로 하면 복종입니다.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임무에 철저히 복종하고 충성하는 삶이에요. 왜? 군인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자,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군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군인의 삶은 여기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분들 알겠지만 결코 재밌지 않습니다. 항상 힘들고 좀 벗어나고 싶고 아마 자유만 준다면 다 도망가지 거기 앉아서 군대 생활하지 않아요. 그럼 왜 군대 생활을 하느냐? 군인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여기서는 자기를 부르신 자라고 표현했는데 자기에게 명령을 주는 위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군인입니다. 저는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광주에 가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광주에 제 부대에 딱 도착하면은 이제 보충대라는 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중간 수집상입니다. 새로운 신병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단 안에서 필요한 자리를 찾아내서 일일이 또 배치해 줍니다. 보충대에 가서 제가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이 보충대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할 때예요. 왜냐하면 할 일도 없고 그냥 가만히 구창케 하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전 뭐 이제 짝대기 하나 달고 훈련소에서 막 떠나온 신병인데 밤에 막 사이렌이 불고 뭐 난리가 났어요. 자다가 뿔떡 일어나서 봤는데 뭔지 압니까? 또 겁나니까 나가보지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저희 담장놈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희 보충대 건물 바로 옆에 수색대가 있었습니다. 부대마다 수색대라는 데는 가장 험한 데입니다. 간첩이 넘어오거나 그랬을 때 헬리콥터로 실어다가 쏟아놓고 제일 많이 죽는데. 근데 보니까 수색대 사람들이 얼굴이 변했어요. 얼굴 색깔이 좀 시커멓게 긴장을 하고 여기다가 수류탄을 달고 총탄을 차고 완전 무장을 하고 헬기를 타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 남해 어느 섬에 간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헬기를 타고 떠납니다. 근데 간첩을 잡을 때 참 어려운 게 간첩은 숨어서 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간첩을 잡으려면 우리 군인 너댓 명이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부대가 떠나면 저녁 때 돌아올 때는 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몇 명이 죽는다는 걸 압니다. 때문에 뭐 얼굴이 긴장해서 움직여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걸 누가 좋아서 할까? 오늘 헬기를 타고 여기서 떠나면 저녁 때 잠자리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서 없다는 거 아는데 누가 떠날까? 근데 떠나는 게 왜 떠납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가요. 군인은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르신 자, 자기에게 명령을 부여하는 자의 뜻대로 살도록 되는 게 군인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죽을 줄 알지만 가는 겁니다. 고난의 삶이에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 가족들도 희생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나중에 저희 군목의 아들을 알았는데 걔를 좀 수학인가 뭔가를 가르쳐줬어요. 그 국민학교 학생인데 제가 물어봐요. 너 고향이 어디냐? 그럼 애가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고향은 전방이에요. 어딘지 몰라요. 1년에 한 번씩, 심하면 6개월에 한 번씩, 길으면 3년에 한 번씩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는 전방에서 태어났대요. 고향은 전방이래요. 누가 그런 삶을 즐겨 합니까? 그러나 군인의 삶은 그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충성.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한 게 뭐냐면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군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렵지만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가고 있는 자가 군인입니다. 이 고난받는 삶이라는 것을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게 뭐냐? 심플 라이프예요. 저는 장교들 집에 많이 다녀봤는데 참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대위쯤 되면 월급이 그렇게 적진 않아요. 먹고 살 만큼 주는데 가구가 없습니다. 군인들 집에 가면 가구라는 게 없어요. 집에 옷장은 비키니 옷장 해놓고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생활만 할 때만 해도 하여간 비키니 옷장에다가 비키니 옷장 뭔지 알죠? 접으면 이렇게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찻장은 전부 다 사각백작이에요. 사각백작 두 개 놓으면 2층은 찻장이고 세 개 얹어놓으면 3층 찻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이 임직에 다니니까. 어떨 땐 부대 와서 6개월만 해도 옮겨가라 그러고 1년만 해도 옮겨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구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것들을 갖고 심플하게 살아요. 그다음에 군인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데 3일이면 이사갑니다. 우리는 두 달을 줘도 이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3일이면 떠나요.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의 절반은 군인 자녀예요. 커다란 군부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 참 안 되세요. 방학만 끝나면 상담소 애가 없어지고 새로운 애가 와요. 다 전.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다음 학기에 나올지 잘 몰라. 우리 떠날지도 몰라. 항상 그래요. 그게 군인의 삶입니다. 근데 군인의 삶의 생명은 충성이에요. 이걸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군사라는 말이 뭐 멋있게 갑옷을 입고 다니고 폼 잡고 칼 들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겠다는 각오예요. 나는 충성과 복종을 위해서 산다. 내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단순하게 살아가겠다는 결심, 군인의 삶입니다. 그럼 다음은 두 번째 예입니다. 뭡니까? 경기하는 자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 사회는 스포츠가 대단했던 사회예요. 경기하는 사람도 흔하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경기하는 사람에게는 목표를 성취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대로 해야 돼요. 축구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든 이기려고 공이 오자 그냥 손으로 잡아서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골을 집어넣고 자기는 좁아서 골인이라고 난리를 쳐도 심판이 호각을 불고 노골이라고 선언합니다. 축구에서는 손으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농구를 하는 게 어떻게든 이기려고 남이 가져가는 공을 튕기고 가는 사람을 뒤에서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공을 뺏어서 자기 골에 집어넣었다? 반칙입니다. 노골이라고 선언합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어떻게든 1등으로 꼬링하려고 중간에 택시 잡아타고 옆으로 돌아서 꼬링점 근처에 가서 내려갔고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1등을 해도 심판이 노골이라고 선언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골을 넣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올바른 규칙대로 해야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사역자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경기하는 자가 규칙을 지켜야지만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역자의 삶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규칙을 지키셔야 돼요. 가끔 제가 고민을 해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은 뭡니까? 사역자로서.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을 깨트리면 노골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를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게 뭐냐? 꼬링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안 지켜요. 꼬링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안 지켜요. 온갖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갖습니다. 목회자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인만 많이 모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원칙은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법칙인 것 같아요. 거룩과 사랑. 이건 기독교의 두 기둥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100명, 200명이 모이는 모임을 만들지라도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동기에서 이 영혼들을 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할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하늘에서는 노골이라고 선언할지 몰라요. 하지만 어떨 때 단 10명이 모일지라도 내 생명을 내주고 싶을 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는 면류관을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세계 캠퍼스에서 일해봤어요. 숭실대학에서 일해봤고 경희대학에서 일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대학에서 일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건 한양대학교 모임. 저는 별로 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 사무실장을 하면서 한양대 캠퍼스를 맡았기 때문에 캠퍼스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일주일에 3일, 4일을 캠퍼스에 가서 달라붙어서 살아야 돌아간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전 사무실에 매여서 뭐 끊임없이 사무실에 일주일 처리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종교 모임 있을 때 겨우겨우 택시 타고 시간에 맞춰서 도달하는 거 그것뿐이 못합니다. 그 모임이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 특별한 하나의 어떤 무브먼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브먼트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무브먼트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기운이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 없으면 마치 사역자의 사역이라는 게 톱니바퀴가 녹슬어서 안 움직이는 걸 그냥 근육의 힘으로 하나하나 돌리는 것처럼 사역인 거예요. 난 모임 가운데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자기네들끼리 뭔가 으쌰으쌰 하고 싶어요. 이건 그냥 기름 속에 들어있는 톱니바퀴처럼 좌르르르 좌르르 잘 돌아갑니다. 그 모임에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한번 우리가 MT를 갔는데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다 뭐랄까요? 만지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 털어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끼워안아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을 다 털어놔요. 제가 당황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버지가 있지만 어머니는 셋입니다. 형제가 다섯이 있지만 아무도 내 진짜 형제가 아닙니다. 나는 학교를 집이 서울에 형도 다 살고 있는데 학교가 끝나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요. 한 형제가 그 형제를 받아줬어요. 형제 나는 그 아픔을 안다. 나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지만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내 큰아버지다. 부모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릴 때부터 내가 큰아버지 뒤에 살았을 때 차별이 뭔지 안다. 좋은 게 생기거나 맛있는 과자가 생기면 그 집 애들만 살짝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다. 너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라. 내 하숙방을 너를 위해서 내준다. 근데 이런 게 막 쏟아지면서 뭐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아침마다 모여서 큐티하고 점심에 도시락 같이 먹고 찬양 부르고 그냥 모임이 그렇게 움직여가요. 지금도 그 사람들끼리 만나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 막 쏟아졌어요. 보고 싶고 그 모임에 가고 싶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학교를 졸업했다는데 취직이 됐는지 제가 떠나서도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그 형제가 취직이 됐느냐 그 자매 아버지가 직장을 얻었느냐 그 자매네 집이 부도날 때인데 어떻게 회복되냐 몇 몸이 지나도 관심이 있어요. 예, 사역의 맛은 그거예요. 사랑과 거룩함을 깨뜨리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거 없으면 아무리 큰 모임을 만들어도 노골이라고 선언당할지 모릅니다. 경계하는 사람의 생명은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두 번째로 이걸 권해요. 세 번째 모델은 뭡니까? 농부의 모델이에요. 농부. 농부의 특징은 뭐냐? 여기는 수고한다라고 나옵니다. 수고하는 농부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수고라는 것은 힘든 일인데 농부의 수고는 군인의 수고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구분했을 때는 이것은 인내라는 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사 접었습니까? 요즘에 자판기 세대는 농사 못 져요. 농사 짓는 거 보세요. 똑같은 일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핀 밭에서 돌보기 시작해요. 고미 하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허리 한번 못 펴고 하는데 오전 내내 가야 이쪽에서 저쪽 끝에 도달합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서 저쪽 끝에서 여기 또 옵니다. 그리고 가서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이쪽 고랑에서 저쪽 고랑 똑같이 갑니다. 이걸 언제 합니까? 하루 합니까? 이틀 합니까? 3일 합니까? 일주일 합니까? 한 달 합니까? 아니요. 한 계절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눈에 변화가 안 보여요. 열매를 심었으면 뭔가 쑥쑥쑥쑥 나오면 재밌겠는데 이걸 매일 봐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계절이 지나야지만 이게 열매가 맺습니다. 요즘에 자판기 세대는 뭡니까? 동전을 집어넣고 스위치를 누른 순간에 쿵쾅 소리가 나야 돼요. 동전을 넣고 스위치를 누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건 고장난 겁니다. 흔들고 발로 차고 변상해라고 외치고 반한 내 발을 비틀어 난리를 쳐야 돼요. 요즘 점차 젊은이들 사역 가운데 인내가 없습니다. 1년 사역하고 나서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내년에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영혼이 1년에 변한다면 누가 못합니까? 1년에 모든 게 다 변하고 열매가 나와야 된다면 누가 사역 못합니까? 어떨 때는 똑같은 일을, 개미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을 1년, 2년, 3년을 반복해서야 조금씩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농부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지만 열매가 나는 걸 처음으로 보고 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사로 얼마나 생활하셨어요? 1년, 2년, 아니요, 열매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하세요. 영혼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씻고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도망가면 찾아오고 힘들어하면 격려해주고 없어지면 안타깝게 눈물로 찾아다니고 그 씨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언젠가 모르지만 추수 때가 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때문에 바울은 이 세 가지 모델을 권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세 가지를 기억해라. 분사처럼 살아라. 경계하는 자처럼 살아라. 수고하는 동부와 같은 삶을 살아라. 충성과 규칙을 지킬 것과 인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버려버리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매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델을 점검해보세요. 나는 군인인가? 나는 경계하는 자인가? 나는 농부의 모델을 갖고 있는가? 반복하십시오. 쉬운 일이 없어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매번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내보내고 근데 그러다 보면 16주를 훈련을 시켜요.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평생을 선교사로 나가는 장기 선교사들이 16주를 훈련을 시켰는데 어떨 땐 단 하루도 문제가 없는 일이 없을 때가 없어요. 계속 문제와 트러블이 생겨요. 어떨 땐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 16주를 끌어안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연맹거든 어떤 때 선교지에 가고도 1년, 2년을 애를 썼을 때 열매가 납니다. 그 결국 배우는 건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또 한 번 넘어가야 될 고랑을 만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역에 메마를 때가 있을 거예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힘은 벅차고 지치고 좌절하고 싶고 어떨 때는 정신을 차리고 What am I doing?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남의 얘기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감사로 일하던 첫 해에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렇게 몸이 지치도록 뛰어다니고 번아웃하고 그나 사람들 변화는 없고 힘들고 그럼 난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제 사역의 첫 해였습니다. 그게 18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외롭고 아무도 나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쓸쓸했고 캠퍼스 아침에 캠퍼스 문에 혼자 딱 들어갈 때면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고 근데 지금 돌아다 보면 그때가 전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요. 때려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전화 오고 제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듭니까? 가장 좋은 시기를 지내는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모내를 놔두고 어떤 삶에 저는 문제라는 말보다는 도전이라는 것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디모데서 1장과 2장을 쭉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너 좀 이렇게 해라. 네 삶 가운데 좀 이래라. 이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제 얘기한 것과 중복되는 걸 제가 좀 빼버리고 했습니다. 이 조정들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오늘날 아무도 싫어하는 구절이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심지어 신학교 졸업반 학생들도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신학교 졸업하면은 월급 많이 주는 좋은 교회에 편안한 job description이 분명한 그런 교회에 가서 다 사택도 제공해주고 봉고차도 네가 몰고 다니라 그러고 이런 데 가서 편하게 있고 싶어요. 아무도 고난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사랑했던 디모데를 향해서 강하게 권하는 게 말이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른 데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자기 삶이 이렇게 살았어요. 고난을 받으면 삽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라든지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받은 고난을 디모데에게 얘기해 줍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죠. 그는 동족의 위협을 받았어요.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온갖 핍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현대로 옮기면 이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족의 핍박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도와줘도 시원치 않은데 이해를 못할까 봐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들이 여러분들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는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됐다고 배척을 당하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받기도 하고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전부 뭡니까? 복음을 거슬리는 자들로부터 심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고요. 예, 사역자들에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역자들에게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교회 가서 일하면 괜찮아요. 왜? 교회는 이미 구원 받은 자들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돌과 채찍 맞을 일은 없어요. 왜 여러분들처럼 캠퍼스에 들어가서 제1선에서 믿지 않는 가운데 뚫고 들어가려면 각오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돌과 이 채찍을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거슬리는 자들. 선교사들도 툭하면은 좀 쉬운 일 하고 싶어요. 공원을 짓고 뭐 양로원을 만들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때마다 제가 못하게 막아요. 왜? 그건 누구나 가능해요. 어느 나라도 공원 지어주고 학교 세워주고 이건 환영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항상 핍박이 따르지만 그 일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일 하십시오. 어렵도록 그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당신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요즘 캠퍼스에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압니다. 저도 가보면 충남 대학에 전도하는 거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간사를 일할 때와 다른 거, 제가 간사를 일할 때 할 일 없는 대학생이 왜 그리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보면 혼자 빈둥빈둥 있는 학생 얼마나 많은지 말 걸기 되게 좋아요. 충남대 가봤더니 요즘 얼마나 학생들이 바쁜지 다리 걸어서 딴지 걸어 넘어뜨리기 전에 말도 못 걸겠어요. 할 일 없는 학생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려워요.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서 섣불리 전도지 꺼내놓고 하면 이거 많이 들었다라고 여러분 멸시하고 돌아설 거예요. 그때 기죽지 마십시오. 난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세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행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이 있었고 쉬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피곤하실 거예요. 번아웃 될지도 모릅니다. 저 가끔 너무 지쳤을 때마다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왜 전 그때는 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찬송을 사람들에게 제안만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어요. 젊은 사람이 왜 그런 찬송 좋아하냐고. 제발 당신 찬송 제안 좀 하지 말라고. 항상 불쌍한 것만 제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런 것들. 힘들 때마다 전 사실 그런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저 천국문에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가 주함에 쉬리라 이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제 스스로 그때 수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가면 쉴 거야. 그러나 이 땅에서는 쉬지 않을 거야. 하나님한테 가면 난 쉴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안 쉴 거야. 그게 우리가 줘야 되는 복음을 위한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인지 모릅니다. 또 바울이 뭐가 있다 그럽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쉬지 않는 마음의 눌림이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할 때가 없어요. 자식이 많은 부모가 한 번도 쉴 때가 없는 것처럼 내가 영혼들을 상대로 할 때 내 마음속에 그들을 위한 부담이 놓여져서 쉴 때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고난이 없이는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바울이 고난은 마지막 말입니다.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내가 뭐 하는 것인가라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 쓰러지고 싶지만 고난을 받을수록 복음은 퍼져갑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복음은 퍼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어려움과 막막함과 그렇기 때문에 눌림과 갈등을 당하면 연대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쩌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하나하나의 문을 열어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중국인들의 신앙을 좋아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는 이유는 복받게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고난받기 위해서 신앙을 갖습니다. 저는 중국의 초석교회 지도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겁니다. 우리 조의 가족이 설마 주님한테 복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고난받는 삶을 스스로 택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에도 비슷하게 얘기하죠.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이 디모데서를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고난이 없이는 복음이 안 전달됩니다. 그 때문에 거꾸로 우리 생각합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만큼 복음의 씨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저는 퀴즈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언제 뭐 TJ 테스트도 하고 뭐 MMPI도 뭐 있고 뭐 하던데 저도 여러 검사를 해봤어요. 특별히 이태원 박사님이 새거 들어올 때마다 모르모트처럼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다 당해봤는데 제 성격은 소극적이에요. 낯선 사람을 보면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목회자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 친구는 사람만 보면 달려들어가요. 낯선 사람만 보면 뭐 마치 1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막 가서 이렇게 등도 두드리고 말도 걸어요. 그때마다 제가 감탄을 해요. 야, 저런 사람이 목회해야지. 저는 교회에서 이 단임 목회를 1년 해봤는데 새신자가 와서 인사만 하면 인사하면서 자꾸 뒤로 가요. 그냥 나 혼자 놔두면 딱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집회하러 가면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데 저는 어디 집회하러 가면은 부탁이 뭐냐 나 호텔에 집어넣고 그냥 혼자 놔두십시오. 밥도 알아서 먹고 찾아오지 마시고 집회 때 되면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제 친구는 호텔에다 놓으면 새벽 1시에 그 호텔에 자기가 돈 내고 탈출을 해요. 그래서 아는 집사님 찾아가서 밤새도록 수다를 해야지 그 다음날 설교가 된대. 저는 사람을 겁내요. 소극적이에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누가 와서 자꾸 얘기하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에 절반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절반은. 그 때문에 저는 캠퍼스 강사할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캠퍼스 정문 들어갈 때마다 떨렸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새로운 학생들이 있는 걸 보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겁이 나요.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전도 훈련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말 걸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면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반갑다 악수하지만은 더 이상 가기가 겁이 나요. 아니요. 사역자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디모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제 영어 이름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은 크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모르려고 해야 되는 파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지금도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저는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한 것만 기록을 해놓은 게 지난 한 5, 6년 동안에 한 500번 가까이 굉장히 많이 설교하는 사람이죠. 근데 아직도 설교할 때가 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해요. 두려워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십시오. 근데 점차 배워가는 게 뭔지 아세요? 한때는 제가 제 스스로 제가 설교 잘하고 제가 무슨 뭘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건 제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을 배워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테니스 레슨을 1년을 다녔어요. 뭐 좀 아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는다고요. 왜냐하면 테니스 레슨이란 건 정상적인 사람이면 한두 달 다니면 졸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2년을 다녔는데 안 늘어나요. 1년쯤 되니까 제가 테니스 라켓 만들고서는 테니스장에 돈 내고 치는데도 배우는데도 코치가 저만 보면 저 친구 언제 그만두나 이렇게 맨날 쳐다봐 살 수 없이 1년 뒤에 그만둬서 근데 1년 내내 제가 야단 맞은 게 뭔지 아세요? 테니스는 힘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야구하는 게 아닙니다. 공이 온다고 뻥 치면은 넘어갑니다. 테니스는 힘을 빼고 라켓의 힘으로 넘어가게 하십시오. 그 말이 뭔지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이 저게 치면 홈런이 나거나 아니면 안 돼. 그때마다 맨날 수입을 하려서 힘 좀 빼고 치는데 힘을 빼면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1년 만에 쫓겨났어요. 저는 골프를 못 쳐요. 근데 미국에 갔을 때 송영선 목사님이 하도 욕을 해서 한번 골프를 치러 갔어요. 송 목사님도 왕초보인데 왕초보가 저를 또 가르쳐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딴 건 안 배워도 좋다. 골프를 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네가 200야드를 치려고 힘을 줘서 때리면 10야드뿐이 안 간다. 근데 거꾸로 10야드만 치겠다고 치면 100야드는 나갈 거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배우셔도 맨날 코치가 하는 말이면 힘 좀 빼고 해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맨날 듣는 게 그거죠. 힘을 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수고만으로 되냐? 아니에요. 사실은 점차 고수가 돼갈수록 힘을 빼고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닌 게 맞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나는 저 영혼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저는 도구지만 도구로서의 헌신과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서 파워가 안 납니다. 사역자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맛을 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선교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맨날 듣고 사는 게 그러니까 고참 선교사가 돼갈수록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헌금은 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맛이 없으면 이런 건데요. 커다란 집회를 할 때마다 제가 그 가운데 히트를 치고 싶어 하면은 항상 죽을 써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많이 매달리면은 영혼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입니다. 요즘처럼 대학생들이 빤빤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인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태국에 가면 복음 전하는 참 어려워요. 태국의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과 전혀 안 돼요. 내가 당신에게 영생을 주러 왔습니다. 영생 이미 우리 있는데 아주 지겨운 겁니다. 태국 사람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예, 모든 고통의 근원은 사랑이라는 집착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주십시오. 전혀 달라요. 태국 사람도 어떻게 전도합니까? 방법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도 사랑 앞에 깨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저는 자주 외치는 게 레디컬한 사랑.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랑의 힘이 있다면 못 깨트릴 데가 없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근신이 뭡니까? 요즘 사람들한테 근신을 물어보면 주로 학교에서 징계받는 걸 생각하더라고요. 정학민치 근신이다. 근데 근신이란 건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절제하는 것. 그게 근심이에요. 사역자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본다면 정직한 사람일수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아무리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훈련도 못 받고 대학 졸업하고 간사를 시작한 내가 어떻게 커다란 그룹을 변화시킵니까? 두려워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감당 못할 만한 레디컬한 사랑과 그리고 나는 스스로는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통제해서 제한시켜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역자의 삶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배워갈수록 사역이 할 말이에요. 이전에는 항상 스트레스, 하나님 내가 이 몸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몇 명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아니요, 요즘은 뻔뻔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이 할 일도 생겼습니다. 난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충실히 하지만 그건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변화시켜 봐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레디컬한 사랑을 보여줘요. 그것도 예수님의 공급해준 힘이죠. 그리고 제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힘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1장 9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은 죄도 아주 프라이버시하게 은밀하게 질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음란물이라는 거 보려면은 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돼요. 요즘은 책상에 앉아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자기 욕구를 채울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우리를 보면은 위축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는 할만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부를 만한 사람입니다. 에, 하나님 안 쓰세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쓰십니까? 하면서 내가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에 감격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1장 12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나의 의뢰한 자를 알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제대로 안다면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한테 가서 미국 대통령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몇억 불짜리 원조를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국 대통령이 특사가 돼서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에 가서 그 제안을 해줬습니다. 몇억 불을 미국에서 대주겠어. 근데 그 대통령이 코웃음을 치면서 미국 대통령 부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거절하겠다. 그럼 여러분 부끄러워합니까? 안 부끄러워한다고요. 이 친구가 뭘 모르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아 그럼 너 시험 가더라.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참 불쌍하다고 느끼고 돌아올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혹은 내 정면에 나에게 무안을 주기 때문에. 전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상대방이 혹시 나를 욕하고 대들, 그건 별로 안 두려워요. 나를 무시하고 이럴 때마다 내가 괜히 기죽고 부끄러워지고 초라해 보이죠. 전도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것 같고. 아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긴 분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 안 된다. 심오한더라. 우리 집사람이 그런 표현을 잘 쓰거든요. 심오한더라. 이 좋은 걸. 한더라. 우리가 떳떳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은 뭡니까? 우리가 의뢰한 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죽지 않냐고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사역하기 어려워요. 왜? 사역자들의 삶 자체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남의 후원을 받아서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후원금 모집해야 되는데 후원금 모집이 쉽습니까? 저는 선교사들에게 항상 후원금 모집을 시키는데 이들의 대답이 항상 이래요. 교수님, 우리 가서 안 먹고 살 테니까 후원금 모집하지 않고 나가게 해주세요. 저도 안 먹고 사는 건 당신 자유지만 후원금 모집하지 않으면 안 내보내는 건 내 자유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의 진단의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나를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알고 떳떳하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 때 당신 사역자로 갈 수 있지. 그거 없으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응답하고 채워주시는 걸 보지 않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한 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1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걸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가 나오는데 이 지키라는 게 뭐냐 고민해봤어요. 아마 깨지지 않게 보존하라 혹은 순종하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해준 말들이 있어요. 이 말들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것을 깨뜨리지 않게 지키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해석도 보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어쩌면 내적인 자질 같아요. 덕, 인품, 인격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해져야 성숙한 겁니다. 그걸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이런 것들은 2장 2절에 보면은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이 유명한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구절이죠. 한 사람에게 맡겼더니 그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벌써 4대의 제자 훈련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다른 것을 좀 봤으면 하는데 우리 사역이 뭐냐 두 단어로 하면은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라. 근데 이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에서 강조점이 어디 있으면 좋으냐? 조의의 정책과 반대인지 모르겠지만 전하라예요. 전도가 양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조의의 간사들의 성향이 가만히 보면은 갈수록 훈련시키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훈련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맥가브란이라고 있어요. 교회 성장하게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맥가브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좀 헤비하게 해석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여기까지를 그가 디사이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을 퍼펙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맥가브란이 디사이플링이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하는 디사이플링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디사이플링은 예수 전에서 알게 하는 겁니다. 계속 교회 멤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펙팅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제자 훈련의 양육 과정입니다. 이 구분은 제가 보기엔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스피릿은 아주 중요한데 철저하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의 우선순위는 디사이플링에 있다는 거예요. 퍼펙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퍼펙팅이 따라와야 돼. 사람을 키워주고 지도자로 만들고 양육하는 게 있어야 되지만 이거에 몰두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끝이라는 겁니다. 조의 간사들의 삶이 계속해서 기존에 예수 믿은 소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 집중한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깨졌어요. 간사는 더 많은 삶의 우선순위를 전도에다가 두셔야 돼요. 더 많은 삶을. 그렇다면 심지어 이게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역 시간에 더 많은 부분을 전도에 투자하세요. 영혼도. 끊임없이 영혼들이 거듭나야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훈련에 힘이 생기지 계속해서 이미 교회 다니는 친구들 불러다가 앉혀놓고서는 이들을 훈련시키겠다고만 하면 여러분도 맥이 빠져버리고 사역은 이게 벌써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역자의 힘의 본질을 특별히 조리와 같이 기존 교회가 아닌 사역 필드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은 전도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전하고 훈련시켜야지 뒤집어져서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고 난 안 하겠다 그러면 끝입니다. 20장 20절 21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릇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어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같이 될 거예요. 존 스타트처럼 될 거예요. J.I. 패커 같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금그릇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를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주인 대신 토기장이 되신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뭐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비싼 그릇도 있는데 정작 써야 될 용도가 됐을 때 보니까 금그릇 안에 지저분한 게 가득 있고 말라서 딱지가 앉아있고 곰팡이가 쓰러있어요. 아무도 그걸 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질그릇이고 나무그릇이지만 그 안에 깨끗이 닦여있고 준비되어 있다면 거기다가 음식을 담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IQ를 갖고 태어났고 얼마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얼마나 환경이 좋고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든 금그릇으로 만들었든 간에 언제라도 쓰실 수 있도록 나를 깨끗이 비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역자들 중에서 대륙 조의 간사들은 겸손한데 신학교에 보면 개팍한 친구들 많이 만나요. 맨날 자기는 뭐 제리 파이보다 더 큰 부흥사가 되겠다. 빌리 그레이엄을 뭐 더 능가하겠다. 근데 보면은 그건 자기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쓰시죠? 하나님 여러분들 세계를 움직일 만한 빌리 그레이엄처럼 쓰시는지 아니면은 조그만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쓰시는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